꺼질 때 혼자서 상상하는 속좁은 코리 며칠 사이 나도 모르게 자꾸 설레는 나 혼자 하는 이야기 너는 노래는 나만 아는 이야기 또 나만 아픈 이야기 늘 엇갈려버린 꿈처럼 내 머리가 핑 돌아